you gotta be bold. Just rock the world. Booyah!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Hey, TV 속에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bam. 점점